저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며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 대한 문제 등 현실이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서 나서는 현실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출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언결의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고 하면서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을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2017년을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